4월 14일 목요일. 하나됨과 정결함, 하나님 임재로만 됩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나무 박대기 하나를 집어서 그 위에 적어라. 유다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다른 나무 막대기를 집어서 그 위에 적어라.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합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그것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내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고 물을 때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지파를 집어들어 유다의 막대기에 합쳐 그들을 한 막대기로 만들 것이다. 그것들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적은 막대기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곳의 민족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우상들이나 가증스러운 것들이나 그들의 죄악은 어떤 것으로도 다시는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자신들의 모든 타락한 행위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명령을 지키며 실행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연합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해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시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재통일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에서 인도에 내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 민족과 한 나라가 되어 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통일된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하나됨과 정결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의 정결함을 이루어 가고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진정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하나의 왕, 하나의 목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회복 사역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그분의 종 다윗을 세워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모든 열방이 알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님은 나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묵상 에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요하네스 프렌츠는 루터의 절친한 친구이자 종교개혁운동의 동역자다. 당시 스페인 왕은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했다. 프렌츠도 기병대에 쫓겼지만 그를 숨겨주는 집이 없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는 마침 열려있는 농가의 닭장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 천장 속에 숨었다. 잠시 후 기병대가 이곳 저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다행히 닭장, 천장 속은 뒤지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그곳에서 은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다. 매일 암탉 한 마리가 와서는 알을 하나씩 낳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으로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15일째가 되자 닭이 오지 않았고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기병대가 떠났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제야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음을 깨달았다. 하나님 왕국을 섬기는 일이 버거울 때가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때때로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싸운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 나는 상처로 인해 분열될 위기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어느덧 내가 부임한 지 8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다 겪었다. 낙심될 때가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나의 천국 벗이 되어주셨다. 만약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채우심이 없었다라면 나는 벌써 나고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라. 김병태의 채우심. 한절 묵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신 것은 이방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그 임무를 수행할 이스라엘이 먼저 정결하고 본을 볼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심 받은 우리도 복음 사역을 위해 불신자들에게 책 잡힐 것이 없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와 공동체가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온전한 하나됨을 회복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